아니라 나 좋구나 매화로다 어이야 너야 어이야 에 티아라 사람도 매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이경 가고 무삼염치로 삼승버선에 볼 받아 달람나 좋구나 매화로다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Oh, yeah.